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부는 EPL 리뷰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제가 웃었나요? 아니, 웃으신 것 같아서. 아, 잘못 봤어요. 아, 뭐, 서로 정신없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녹음 버튼 누르지도 않아놓고서는 뭐 하나, 둘, 셋. 그럴 네.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정신없으면 그럴 수 있어. 네, EPL 리뷰 이제 이번 경기도 약간 T자에 이제 깊이 파고들어가는 걸할 건데, 경기 리뷰죠. 네. 일단은 간단하게 이번 주 EPL의 경기 결과들을, 그라운드죠. 네, 그라운드. 그라운드의 결과들을 말씀드리면, 토트넘과 아스날이 비겼습니다. 토트넘은 본머스 상대로 비겼고요. 아스날은 미드스브로 상대로 비겼습니다. 이 경기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토트넘은 본머스의 강한 압박에 약간 자기네들이 맨시티한테 했던 거를 도로 되돌려 받으면서 무승부가 일어났고요. 그랬군요. 아스날 경기는 제가 못 봤는데 보니까 최애가 먹이 살렸다고 아, 맞아. 하더라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애가 정말 최애가 없었다면 이 경기는 오히려 졌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경기력이었다고 말을 들었고요. 아, 최후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그 토트넘하고 레버쿠젠에서 요리스. 아, 아, 그 얘기를 안 했네. 그렇네. 아, 그 진짜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뉴리스도 어마무지하죠. EPL에 정말 정상급 골키퍼들이 정말 많아요. 네, 골키퍼만. 대해야. 대야, 대표 대해야. 대야, 쿠르투아. 쿠르투아는 약간 급이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대해야까지는 아닌데, 냉정하게. 그러니까 저도 봤을 때 냉정해. 그렇지만 무리뉴는 쿠르투아는 잘하지만 대야는 못한다. 그리고 브라보. 브라보. 그리고 에버튼이 좋은 흐름을 가져오다가 벌리한테 고춧가루를 한방 먹었고요. 네, 무패가 깨졌죠. 그쵸. 그리고 이제 스토크 시티가 헐 시티를 2대 0으로 잡으면서 휴즈 감독이 생명 연장했습니다. 생명 연장을 할수 있는 건가? 이제 스토크가 이제 슬슬 이기고 올라오고 올라오더라고요. 있어요. 레스터가 크리스탈 팰리스 3대 1로 이기면서 리그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맛을 봤고요. 그렇죠. 수완지가 와포드랑 비기면서 수완지는 약간 감독이 바뀌면서 슬슬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수완지도. 근데 홈인데 와포드 와포드 밖에. 요즘 와포드가 잘해요. 잘하긴 하는데 요즘 잘해요. 수완지 홈이면은 웨일즈까지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홈이면은 홈 어드밴티지가 조금 센 팀이기도 해야 되는데. 아 기성용이 나와서 그래. 근데 기성용이 잘했다고 하던데.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평점 5위, 이 경기 평점 5위를 받았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웨스트햄이 썬더랜드 1대0으로 잡았는데, 웨스트햄이 썬더랜드 1대0으로밖에 못 이겼으면 큰일 났죠. 썬더랜드 지금 정말 분위기가 안 좋대요. 다 부상이래요, 다. 썬더랜드가 이번에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 모에스. 근데 모에스 안 잘릴 것 같은데? 기사 보니까. 왜요? 모에스, 그 구단주가 모에스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좋대요. 지금 9경기 동안 1승도 못했는데? 절대 그런 거 없대요. 사이가 그렇게 좋대. 다음 시즌을 보는 건가? 벌써,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고, 다음 그러니까. 시즌 승격을 보는 건가, 아무래도? 아, 지금 다 부상이 든대요. 뭐, 야누자이부터 해서 골키퍼 2명 다 부상에다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상병동이어서 아무래도 예. 네. 그런. 어쨌든, 그렇다는 아픈 소식을 썬더랜드 안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전반기에는 흐름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 어쨌든 얘네 아무래도 생존왕이잖아요? 잔류왕. 썬더랜드가 1승이라도 거두면 모에스 울것 같아요. 잔류왕이잖아? 잔류왕 모에스. 그 잔류왕과 썬더랜드가 만났으면 잘 살아나겠죠, 뭐. 자, 그리고 잔류의 나라 썬더랜드로. 잔류의 이 말도 안 되는 나라. 개그가 나왔네. 자, 리버풀이 웨스트 브롬과 2대1로 해서 리버풀이 이겼고요. 네. 맨시티는 사우스햄튼과 이 경기도 1대1로 비기면서 네. 5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기록을 7년 만이라요. 7년 만이랍니다. 이어졌죠. 그쵸? 7년 만에 5경기 연속 무승을 네. 달성이라고 기록을 했죠.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저희는 결국 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방송을 아마 이 네. 경기를 이 위해서 한게 경기를 아닌가.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 이 바쁜 와중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이 경기였어. 경기 때문에 아 드디어 오랜만에 첼시의 마음에 드는 구석을 발견을 했고 와. 저희가 아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 아스날한테 2대 1로 졌던 경기 있죠? 2대 1이었나? 네, 2대 1로 졌던 경기 있죠? 그 이후로 3세 경기 연속 무 연속 무패. 승리. 승리죠. 아 아홉 골 무실점. 드디어 드디어 이제 코스타가 네 폼을 됐. 아 코스타는 이번 시즌부터 폼을 되찾았고 그쵸. 마티치. 마티치가 폼을 되찾았어요. 마티치가 폼을 되찾았고 그 지금 지난 시즌에 마티치와 파브레가스를 약간 섞어놓은 듯한 모습이 지금 약간 마티치한테서 뭐 보이고 있거든요. 마티치 그리고 수비 쪽에서는 3백 아스필리쿠에타, 다비드 루이스, 케일. 케일은 물론 테리가 오면은 제발 들어가 주시길 바라고. 아 그래도 케일은 다시 케일도 나빴던 게 약간 나아지곤 있어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그렇게 하는 경기를 보여주긴 하죠. 약간 케일이 3백을 하면서 오히려 나아지는 느낌이랄까요? 케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테리가 오면 나가는 걸로. 주마가 와도 나갈 것 같아요. 아 주마가 있지 더. 주마가. 아 근데 주마가 있으면은 아스필리쿠에타를 오른쪽으로 돌리지 않을까? 알론소를 빼고? 아니 모제스를 빼고? 근데 모제스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저 같은 차라리 알론소를 빼겠죠. 아 알론소도 아, 잘 안 돼. 근데 둘이 로테이션 돌리든 하겠지 둘을 같이 쓰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아스필리쿠에타가 지금 제가 알기로 전 경기 풀타임이었던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홉 경기 동안. 그쵸. 예, 그래가지고 아스필리쿠에타한테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텀이 있겠죠. 그쵸. 예, 아무튼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가 지난 시즌에도 혼자 고생을 엄청 했어요. 개고생했죠. 예. 그 똥 치운 거 치우느라. 그 네 명 중에서 유일하게 혼자 살아있는 예, 그런 플레이가 아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자 어쨌든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맨유 무리뉴의 맨유를. 예, 전 이미 쳤으니까 아. 치세요. 4대0으로 네. 4대0으로 이기고 그렇죠. 리그 2위 아니죠 3인가요? 3위 4위죠 4위. 4위네요 네. 4위 지금 3위까지가 20점이고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이 20점으로 3위까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첼시 토트넘이 19점으로 근데 이제 이번에 4대0으로 이기면서 토트넘보다 골드실이 하나가 더 많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토트넘은 골을 안 먹히지만 골도 못 넣는다는. 예. 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를 파고 들면은 시작과 동시에 1분이 안 돼서 1분 한 30초 아 30초 때 넣었나요? 그쵸. 네, 30초 되자마자 뭐라 해야 되냐 저기 누구야 센터백 쟤네 누구야 스몰링하고 에릭 바이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죠. 스몰링하고 에릭 바이는 라인 컨트롤을 하려고 했고 그쵸. 그런데 페드로가 왼쪽을 보니까 다르미안이었나요? 블린트죠. 블린트. 네, 블린트죠. 블린트가 저 뒤에 있네. 아씨 망했다 하고는 그런데 페드로가 워낙 빨라요. 블린트가 페드로를 못 잡았죠. 예, 네, 블린트가 그 들어가는 건 봤어요. 있고. 블린트가 보고 따라는 갔는데 너무 빠르니까 네. 잡지 못해. 그리고 이제 그 뛰어가는 걸 스몰링과 바이가 잠깐 한순간 봤더니 이미 뒤에 와있어. 네.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저는 이 골은 대해야도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문제가 있어. 일찍 나온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일찍 나왔다기보단 그 센터백 두 명이 못 본 걸 봤기 때문에 빨리 나왔는데 약간 그거를 페드로가 그것도 보고 한번 툭 치고 들어가 본 게 그랬죠. 네, 저는 데야가 이건 너무 일찍 나왔지 않았나. 데야가 왜냐하면... 약간 수비를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약간 수비를 믿었으면 뒤에서 소리라도 질러서 네, 저 들어오고 같은 있다는 걸. 만약에 제가 데야였다면은 네, 수비에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약간 소리,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페널티 박스 바로 앞이었거든요. 그쵸. 그 자리면은 에릭 바이 같은 스피드라던가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데야가 자리에 있었다면은 페드로가 치고 나가는 것도 사선이었기 때문에 그쵸. 다시 골대 쪽으로 치고 들어오려면은 분명히 볼이 자기보다 그러니까 볼을 좀 더 앞에다 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볼을 자기 발 앞에다 두기는 좀 힘들 거란 말이야. 메시가 아닌 이상 페드로는 좀 더 직선적인 플레이가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너무 일찍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이번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센터백 두 명하고 네. 그 대해하는 키퍼가 약간 커뮤니케이션 약간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첫 골이 그게 제일 컸어요. 첫 골이 일단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정신을 못 차렸어야 돼요. 네, 정신을 못 차리기도 했고 진열을 가다듬고 있다고는 해도 네, 조금 압박? 압박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약간 그 자리는 앞에서 압박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죠. 그냥 시작하고 그냥 뻥 한번 찬 거예요. 뻥 한번 찼어 야자르가. 그냥 앞쪽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하면 그냥 한번 넘겨볼까? 너네 한번 볼 한번 잡아봐라 하고선 툭 쳤는데 한번 넘겨봐? 넘겼더니 들어갔네. 그게 들어간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번 경기 전체적으로 첼시가 움직임이 정말 많았어요. 일단 많았고 윌리안이 지금 아마 브라질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선발 출장 아니요 아직 안 왔나요? 모친상 아직 안 왔나요? 아니 왔는데 뭐 아직 그 정신 추스르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아직 이제 갔다가 아직 와서 그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페드로가 이번에 선발로 나온 것 같은데 페드로가 약간 그 자리를 생각보다 잘 메워줘서 네 윌리안이 약간 이번에 정신 차리고 나서 봤을 때 약간 혼돈이 있지 않을까. 페드로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일단은 윌리안 같은 경우는 한동안 자기가 그 의지를 내보이지 않는 이상은 조금 벤치에 두는 게 아무래도 큰 일을 겪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윌리안은 한동안은 선발로 무리하게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두고 이렇게 보는 게 윌리안이 그래서 이번에도 교체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후반 늦은 시간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직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페드로가 이렇게까지만 해주면 윌리안이 잘하고 있었긴 하지만 이 정도만 네. 해주면 페드로가 이 정도만 해주면 윌리안을 빈자리는 급하게 내보내지 않아도 빈자리는 이 정도면 충분히 네.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고 이 이외에도 뭐 어떤 게 눈에 띄었나요? 저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보여줬던 콩테의 색깔이 확실하게 이제 쓰리백의 색깔이 확실히 첼시에 스며드는 게 지난 경기부터 네.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그 언제였죠? 스완지 경기였나요? 그쵸. 그러니까 쓰리백을 처음 들고 나왔던 그쵸. 게 스완지전 후반전부터 서서히 발이 맞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네. 맞고 레스터전에서 확실하게 맞아 떨어지고 나서 맨유에 맞더니 폭발했죠. 아싸리 맞았죠. 폭발했죠. 네. 대박이죠. 일단은 쓰리백을 들고 나오니까 수비가 안정적이어졌죠. 일단은 둘이서 케일이나 다비드 루이스라던가 뭐 이렇게 둘이서 이제 센터백을 봤을 때는 다비드 루이스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나와 있을 때 케일이 그 뒷공간을 커버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케일은 일단 폼이 떨어져서 수비가 느리죠. 발이 그렇죠. 느리죠. 그러니까 다비드 루이스는 앞으로 나가 있는데 그 뒷공간이 계속해서 뚫리는 거예요. 케일이 그 공간을 커버를 못해주니까. 그런데 아스플리쿠에타가 같이 나와주니까 아스플리쿠에타가 빠르지 1대1 다 막아주지. 그러니까 그 다비드 루이스가 아무 부담 없이 앞으로 나와서 공격을 전개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스플리쿠에타가 그 자리를 메워주기도 하고 또 아스플리쿠에타가 앞으로 전진해 있으면 다비드 루이스는 또 뒤에 있더라고요. 아스플리쿠에타가 과거 이제 자기가 윙백에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나가 있는 경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포백처럼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스완지전이었나요? 그때도 아스플리쿠에타가 가끔 이렇게 윙백처럼 올라갈 때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포백을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제스는 중앙으로 들어가고 알론소가 측면으로 되고 그 다음에 다비드 루이스랑 케일이 센터백으로 남는 약간 그런 모습이 이번에도 몇 번 보였어요. 몇 번 보였어요. 아스플리쿠에타가 앞으로 나가 있는 동안은 왜냐면 아스플리쿠에타를 3백의 센터백 그러니까 스토퍼로만 놓기에는 아스플리쿠에타의 공격력이 분명히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의 크로스 능력은 네. 정말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네, 물론 좀 위험은 하지만 풋백으로 놨을 때 케일과 다비드 루이스 두 명만 냅두기에는 좀 위험은 하지만 둘 다 너무 노세했어요. 일단 확실히 둘 다 나이가 들면서 근데 다비드 루이스는 그래도 좀 잘하더라. 아니야 괜히 파리에서 쫓겨온 게 아니에요. 가자마자 두 시즌만에 쫓겨왔는데 나는 다비드 루이스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평타 쳤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옛날에 첼시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못한 것 아닌가 싶은 느낌이 옛날에 첼시에서 보여줬던 거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똥 싸는 모습이죠. 아니 그거보다 공격에서 중요할 때마다 한 방씩 난 날리고 날려줬던 골을 넣어줬던 그게 다비드 루이스였던 것 같아. 난 그런 그 기억이 너무 뭐라 해야지 내리에 탁 남아가지고 난 다비드 루이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네. 그냥 난 다비드 루이스 파리 간다고 했을 때 되게 슬펐단 말이야. 아 다비드 루이스를? 난 다 좋아했는데. 아 그래? 근데 걔 두 완전 첼시에서 파리랑 그러니까 첼시 대 파리 챔스부터 자책골 넣고 아, 그랬잖아요. 근데 파리 가서 똑같은 짓 하더라고. 아무튼 아 그리고 다비드 루이스가 약간 애가 긍정적이야. 긍정왕이야 애가. 네. 그 인터뷰 말고 그 가끔 우리 첼시 페이지 이를 눌러놨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은 다비드 루이스 하는 거 하는 짓을 보면 애가 되게 재밌는 애야. 딱 보면 약간 장난 막 치고 애들한테 장난치고 이번에 캉테 골 넣고서는 다비드 루이스가 계속 막 캉테 안아주고 그쵸? 막 어이구 우리 새끼 골 났다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다른 애들도 다 그러긴 했지만 유독 오랫동안 네, 끝까지 남아서 네, 해줬죠. 그래서 다비드 루이스가 있는 곳은 또 벤치에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다비드 루이스가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경기를 보면서 확실히 느낀 건 오스카는 빨리 이적을 해라. 이제 더 이상 너의 자리는 없다. 오스카는 이제 모제스한테도 밀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자리가 없는 거고. 아 근데 모제스가 뭔가 뭐냐면은 콩테가 첼시에 딱 처음 왔을 때 모제스를 찾았대요. 콩테가 딱 처음 왔을 때 아, 이제 계속 임대만 가 있었고 모제스가 어디로 임대를 갔었죠? 리버풀도 다녀왔고요. 아니 직전에. 직전에? 직전이 리버풀 맞지 않나요? 그랬나요? 이탈리아로도 한번 가지 않았나? 안 갔나? 직전이 리버풀일 거예요. 그랬나요? 그리고 나선 첼시에 계속 벤치에 그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모제스를 제일 먼저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콩테가 처음 왔을 때 3백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제스를 찾으면서 너는 이제 중요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윙백으로 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제스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오냐가 중요했던 거지 알론소를 데려오면서부터 알론소를 데려오면서부터 뭐 언제 쓰느냐가 중요했던 거지 뭐 나올 거냐 못 나올 거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지금 확실히 세스크랑 오스카는 자리를 잃어가는 게 점점 눈에 띄고요. 알론소 같은 경우도 왼쪽에서 잘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잘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둘의 서브 자원이 필요하죠. 네, 서브 자원이 필요할 텐데 분명히 그렇게 되면 아스필리쿠에타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거나 왼쪽으로 아마 아스필리쿠에타가 오른쪽 왼쪽을 봐줄 것 같고 아니면 서브로 갈 것 같고 둘의 휴식기 때는 포팩을 돌릴 수도 있겠죠. 둘 다 휴식을 줄 것 같잖아. 한 명만? 아, 둘 중 한 명만. 뭐 이바노비치가 노세하긴 했지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요즘 안 보여서 좀 심심하더라고. 안 돼. 아 심심하려고 뭐 강등당하려 했어? 안 돼. 아스필리쿠에타도 다른 팀을 알아보거나 은퇴를 해라. 은퇴를 하면은 엠버서더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엠버서더 하는 거는 난 상관없어. 왜냐면은 분명히 잘해줬거든. 잘해줬어. 첼시에서 오랫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처음 이적 와가지고 한 1년 동안 두 경기 뛰고 얼마나 얘가 생고생을 했는지. 얘 머리가 다 빠졌어. 그렇게 잘생겼던 애가. 맞아. 얘 처음 지금 그러니까 과거 사진 찾아보면 머리가 진짜 많아요. 예, 그 한 10년 전인가요? 아 그 때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 진짜 잘생겼습니다. 머리 진짜 많아. 저는 이바노비치 보면서 저는 그 파울로 페레이라도 과거에 잘생겼었거든요. 그쵸. 잘생겼던 선수 몇 있어요. 예. 머리가 급 빠지면서 애들이 이상해졌지. 파울로 페레이라가 굉장히 잘생겼는데 첼시 와서 애가 갑자기 수염이 꺼내서 빼지는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얘도 얘가 왜 이러지? 이러더니 19번 달고 이바노비치가 그때 아마 파울로 페레이라 은퇴 그러니까 은퇴라기보다는 이적 시기랑 아 이적은 첼시에서 은퇴했어. 아 은퇴했네요? 첼시에서 은퇴했고 그 파울로 페레이라가 거의 이제 2군으로 내려갈 때쯤 해서 이바노비치가 이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바노비치가 24살인가? 20대 초중반이었단 말이에요. 아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는데 애가 한 두 시즌 지나더니 애가 탈모가 와가지고 스트레스 얼마나 받은 거. 애가 엄청 고생했다니까 이바노비치가. 나는 이바노비치 좋아해.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실력은 아니야? 이젠 아니야. 이젠 아니야. 이젠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아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이제는 어 좀 어 마티우처럼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해라. 네. 어, 그리고 일단은 그 콩테의 색을 잘 곁들면서 어떻게 보면 리그 최극강의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맨유잖아요. 아 맨유 얘기도 빠질 수가 없죠. 최극강의 맨유 스쿼드를 가지고 무실점을 했다는 것도 봐줄만 했던 거고 일단은 이번에 첼시가 제일 좋았던 건 슈팅 수가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는 거. 24개 때렸죠? 24개고 유효 슈팅 10개 이렇게 어, 기록이 되어있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렇게 기록이 되어있어요. 저는 일단은 이제 첼시 얘기는 이제 잘했다. 첼시 얘기는 모든 11명의 선수가 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맨유 얘기로 넘어가 보죠. 약간 아... 맨유는 제가 할 말은 이제 이번에 이 직전 이틀 전에 유로파 리그를 뛰면서 분위기를 띄운 것 같아요. 갈라타사라이였죠? 아니요. 페네르바체? 페네르바체였나요? 아 페네르바체랑 4대1로 이겼는데. 이겼는데. 일단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노렸던 것 같은데 반등을 노렸던 것 치고는 너무 유로파에 쏟았나요? 그때 그... 포그바가 두 골이나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 중거리 슛 막 펑 뭐지 꽂아놓고. 예. 네. 그랬는데 이번 경기에서 포그바 보였죠? 아, 클릭 그 뭐라 해야 돼 그거? 유효 그러니까 키 뭐라 해야 되지? 패스 맵. 아니 영향력. 키맵 키맵 아 무슨 맵? 키맵 맞는 것 같은데. 히트맵? 히트맵? 뭐 거기 봤어. 뛰어다니는 거? 거기 어. 거의 안 보인다고. 어. 거의 어떤데요? 그 제가 그 페이스북에 공유했던 키맵? 사진이 하나 있잖아요. 그건 키맵인 거 같아. 그건 키맵. 그기 그거 그기 아 왜 이렇게 없어. 사투리를 쓰지? 네 거기에 없어. 이렇게 나왔어요. 네. 포그바의 포그바 찬스 메이킹 히트맵이라고 딱 써놓고서는 그 밑에다가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왜냐 없거든. 없어. 없거든. 딱 경기장 사진 딱 하나 딱 빼놓고서 포그바 경기 영향력 그 딱 지도 딱 해놓고서는 없어. 하나도 없어. 너무 약간 너무 유로파에 지금 쏟아 부었다는 느낌이 들을 정도였고. 아 근데 그것도 그건데 선발이 약간 선발도 문제였죠. 일단은 최전방부터 시작을 하죠. 최전방이 이브라이모비치. 우리가 이제 녹음 시작 전에 뉴스 이제 기사를 봤는데 458분이었죠. 그치? 아 498분. 498분 동안 골이 없습니다. 이게 6시즌 만인가? 2006시즌. 오 거의 10년 만이네요. 네, 2006시즌 인터밀란에 있을 때 질라탄이 인터밀란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을 하는 건. 대신에 그때보다 문제가 뭐냐, 그때는 인터밀란이 잘 나갔거든. 그때도 무리뉴 밑이었는데 그때는 인터밀란이 잘 나갔거든. 둘이 안 맞아. 그래서 인터밀란에서는 그 문제점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 근데 이번에는 뭐가 문제냐? 다른 애들도 못하고 있거든. 다 못해? 네. 그 밑으로 이제 질라탄 얘기. 이제 질라탄한테 공을 가면은 일단은 템포가 다 죽죠. 그쵸. 아니 질라탄이 밑에 내려와서 발로 뭐 패스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잘 하는 가끔 하는데 잘 하나 싶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질라탄을 믿어주는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같이 안 해줘. 주고 네가 해 이거 같아. 그 질라탄한테 주고 자기는 응. 이제 빠지지. 끝! 자기는 빠지는 느낌. 주고 너 해. 난 수비. 너 해. 너 너야 돼. 나 간다. 너야 돼. 그러고 끝나고 네 그러 질라탄이 분명히 위협적인 슈팅 한 번은 내가 봤던 것 같아. 그 터닝 슈팅. 그 골대. 크루토한테 막힌 것도 있고 골대 맞힌 것도 있고 하여튼 몇 번은 있었는데. 골문 앞에서 터닝 슈팅 했던 거? 그거. 그 폭격기의 이미지가 맨유 와서 죽었다는 게 저는 이거 보고 프랑스에서 오는 애들이 맨유면 다 죽어가. 마샬? 마샬도 그렇고. 마샬은 근데 첫 시즌에는 소년과지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마샬도 또. 그렇고 지금은 없지만 팔카우도 맨유 와서 부상 갔다. 어차피 부상이 있었긴 하지만 팔카우도 와서 죽었고 질라탄도 죽어가고. 그러니까 프랑스를 거쳐온 애들이 맨유랑 안 맞는 거 같아. 아스날은 잘 맞거든요. 아스날은 프랑스에서 온 애들이 정말 잘 맞아. 지루? 지루 잘했어. 지금은 못 나오긴 하는데 잘했잖아요. 지루? 작년도 캐리한 건 지루인데. 지루? 나스리? 나스리도 나스리도 한동안 잘했죠. 그러니까 프랑스 그러니까 약간 벵거가 프랑스인이다 보니까 프랑스 애들을 많이 좋아해서 아스날을 잘 데려오는데 보면 그 걔네들 잘해주거든요. 잘해주는데 맨유는 아닌 것 같아. 맨유는 약간 프랑스 말고 딴 나라 찾아야 돼. 한국? 지성 팍? 이재성. 이재성 요즘 이적설 유럽으로 이적설 들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얘네는 포르투갈하고 맞나? 호날두? 호날두? 스포르팅 네덜란드? 지금. 네덜란드랑 좀 잘 맞아요. 반페르시, 반니 데파이. 아. 그냥 너희는 안 돼. 데파이. 그냥 너희 안 돼. 메뉴 꺼져. 커버를 쳐 수가 없어. 아, 데파이 재밌는 애예요, 데파이. 어디 있어요? 네. 네. 그래 아무튼 질라탄이 앞에서 또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었죠. 약간 그리고 그다음 중원이 이제 포그바를 포그바를 가운데 놓고 양옆으로 마커스 래시포드랑 제시 링가드 이렇게 썼는데 네. 둘이 너무 어렸나요? 둘이 저는 너무... 래시포드는 그래도 종종 보였거든요. 저는 래시포드는 보였는데 링가드는 투명인 거 아니야? 네. 아예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전반 끝나고 링가드 빼고 뭐 마샤를 넣거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타를 넣거나. 근데 전반전 끝나자마자는 바로 그냥 들어왔어요.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아 펠라이니가 빠졌네. 네. 펠라이니가 빠지고 마타가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예, 그랬고 예,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중원이 에레라랑 펠라이니.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반전이 몇 대 몇으로 끝났죠? 1대0으로 끝났죠? 1대0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에레라 혼자 남겨두고 올렸어야 돼. 올렸어야 됐을 것 같아요. 필요했죠. 근데 오히려 포그바가 밑으로 내려오고 마타를 올렸죠. 마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줄고 장창 4-2-3-1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면 템백을 써야 되거든. 어떻게든 템백으로 해야 돼. 아 근데 이번 경기는 템백도 아니었어. 왜냐면은 그 2선 라인이죠? 2선 라인에도 올라와 있는 걸 보면은 템백도 아니었어. 어정쩡한 경기였어요. 맨 입장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 2선 애들은 올라가려고 하고 펠라이니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에레라도 밑에서 빌드업 해주는 역할을 맡았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펠라이니 같은 경우는 위로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포그바가 측면으로 원래는 포그바 같은 경우는 측면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뭐 패스를 주거나 뭐 이런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링가드나 저기 래시포드랑 계속 겹치는 거야. 겹치고 그렇다고 압박, 그러니까 첼시가 볼을 잡았을 때 압박이 그렇다고 잘 들어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이 잘, 그러니까 무작정 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압박을 하는 팀들 중에서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을 보면은 잘하는 팀은 분명히 볼이 자기가 따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자기와 좀 더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요. 근데 압박을 못하는 팀, 못하는 팀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있는 사람 다 뛰죠. 그냥 다 뛰어. 그냥 멍청하게 뛴다고 하죠. 동네 축구죠. 그러니까. 넌 왜 뛰냐? 몰라 나도. 약간 이렇게 뛰거든요. 네, 딱 그게 지금 맨유였어요. 그렇고 2선과 그리고 3선 수비라인과의 간격도 굉장히 멀었고 또 그렇다고 2선과 앞선 1선과의 간격도 굉장히 멀었고 질라탄 박아놓고 그 주구장창 크로스 올리는 게 결국 맨유 옛날에 누구죠? 반할? 반할 때죠. 반할 때? 네. 반할 때랑 다른 게 없는 거죠 지금. 어쨌든 지금 그랬죠. 맨유는 총체적 난공인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네. 3선의 발견이라고 하면 에레라가 지금 폼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 그 정도가 제일 맨유한테는 뭐라 해야 될까요? 위안? 위안? 위안이라 해야죠. 지금 위안거리도 없을 거예요. 에레라도 이번 경기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어서 있을 수가 없었죠. 네. 앞에서 마모도 해주는데 뭐 뒤에서 뭘 해. 네. 할 수가 없었고 펠라이니는 다시 버로우를 타기 시작합니다. 펠라이니가 한 경기였나요? 2라운드, 3라운드? 2-3라운드 잘해주는 것 같으면 다시 버로우를 타네요. 그때 잘하네. 저희가 막 아이 무리뉴랑 잘 만나봐 이랬더니만 역시 바로 역시는 안 돼. 얘는 칭찬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DTD라고 하죠. DPD. DPD. 다운 퍼슨 다운. 이런 애는 안 돼. 예. 일단 그리고 루크쇼가 빠르게 복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블린트가 옆으로 도는 게 스피드 면적도 그렇고 공격 전개도 그렇고 약간 문제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블린트 같은 경우는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가 최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스몰링하고 에릭 바이의 조합보다는 블린트 바이 조합이 훨씬 더 잘 맞았던 그쵸.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스몰링 같은 경우는 뭐랄까 떡대? 이름은 작지만 떡대는 큰 네, 스몰링이니까 그렇게 이제 떡대로 밀고 드는 뭐라 해야 될까요? 힙으로 밀죠. 수비의 질라탄? 네, 아무튼 그런 스타일인데 에릭 바이 같은 경우는 에릭 바이 같은 경우도 피지컬적인 수비수란 말이에요. 그쵸. 스피드가 조금 더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영리하게 뒤를 뒤에서 이제 어떻게 볼이 나올지 예상을 하고 커트를 해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릭 바이가 앞으로 나갔을 때 이 볼의 경로를 예측해서 걷어낼 수 있는 수비가 필요한데 둘 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리는 블린트가 더 맞지 않나 스몰링보다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블린트 같은 경우는 수비는 굉장히 영리하게 하는데 이게 안 되거든. 피지컬이 안 되지. 진짜 안 될 때는 진짜 무슨 아스날 애들한테도 막 밀리더라고. 아니면 아예 그냥 펠라니 빼고 그 자리에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패스 경로를 보는 시선이나 이런 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튼 펠라인이는 빠져야 되는 걸로 빠져야 되는 걸로 스몰링이 디펜드 미드필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몸을 밀어 그렇다고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렇다고 펠라인이를 수비로 내리자니 수비를 못해 발이 느려서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스몰링의 덩치를 갖고 있는 애를 그리고 축구를 못하는 스몰링보다 축구를 못하고 스몰링의 덩치를 갖고 있는 애를 그냥 갖다가 잡초처럼 심어놓은 거야. 그게 펠라인이에요. 잡초를 심어도 브로콜리가 됐네. 브로콜리가 바오밥 나무. 안돼. 어쨌든 네. 맨유는 제일 불쌍한 건 데헤아예요. 정말 그렇게 잘 막았는데 저 그냥 데헤아가 이적할 것 같아. 맨유에 왜 남아있어야 할지 이유를 못 찾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시즌 만약에 맨유가 챔스 못 가면 데헤아가 이적한다에 거의 7할 이상을 걸어도 될 정도로 데헤아가 지금 너무 이번 경기에 데헤아 잡혔을 때 보면 엄청나게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에릭 바이가 또 부상으로 나갔죠. 그렇죠. 예. 네. 몇 주 떴는지는 제가 잘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 그 오피셜 안 떴어요. 몇 주 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릭 바이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다음 경기는 스몰링 블린트 조합으로 나오고 쇼가 나오거나 다른 면이 나오거나 로호가 나오거나 셋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근데 로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상 때문에 자원이 없어서 나왔지 무리뉴가 은근히 똥꼬집이 세거든요. 무리뉴 이제 그냥 제가 봤을 때 박수 칠 때 떠났어야 되는데 너무 고집 부리고 다시 EPL로 돌아온 게 아닌가.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더 공부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무리뉴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을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뉴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센세이션을 했어요. 그쵸. 그 포르투에서 그 실리 축구라고 해야 될까요? 빠르게 빠른 축구 빠르고 수비하면 다가 역습으로 빠르게 팍 치고 나가는 그런 축구가 무리뉴의 전통적인 축구였는데 네 무리뉴의 고유 축구였고 근데 이제 그 축구를 다 잃죠. 그쵸. 네. 지난 시즌 첼시에서도 일단 무리뉴 같은 경우는 좌우 측면에 굉장히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옛날부터 보면은 포르투 시절에 쿠아레스마가 아마 거기 있었죠. 그쵸. 네. 그렇고 뭐 파울로 페레이라도 그때 한참 오버래핑에 진짜 오버래핑 나가면은 뭔가 하나 해주고 돌아오던 게 파울로 페레이라였거든요. 파울로 페레이라도 있었고 첼시로 넘어와서는 파울로 페레이라 데려왔죠. 로벤 있었죠. 더프 있었죠. 그리고 레알 가서는 당연히 호날두 있죠. 누구 있었지 그때? 디마리아도 있었죠. 그렇죠. 측면에 굉장히 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난 시즌부터 아자르가 일단은 아자르가 좀 못해줬죠. 아자르가 버로를 타줬고 그리고 다른 뭐 측면 자원도 뭐 오스카였고 뭐 윌리안이 잘해 윌리안 하나만 잘해줬죠. 하나만 잘해서는 무리뉴 스타일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시즌도 보면은 측면의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측면이 없어요. 맨유가 특히 측면 자원이 없어요. 네. 래시포드 그리고 저기 누구야? 마샬? 마샬도 이번 시즌 들어서 갑자기 얘가 폼이 죽었고 뚝 떨어져서. 그리고 또 누구야? 저기 링가드. 링가드는 말도 하지 말고. 링가드 걔는 그냥 없는 선수로 생각해야 돼. 걔는 안 돼. 링가드 데파이 측면이 이러니 누굴 써? 측면이 이러니 일단 무리뉴가 살아날 수가 없어. 무리뉴가 살아날 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포그바도 사용하는 게 좀 애매하게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측면 수비도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왼쪽 루크쇼 빠지면은 아 루크쇼하고도 지난번에 마찰이 있었잖아. 맨시티전이었나요? 네 그전 그 경기에서 루크쇼하고도 마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플린트, 다르미안, 로호 그리고 또 저기 누구야 발렌시아 하나만 유일하게 잘해주고 좀 그나마 제 몫을 해주는. 그렇죠. 네. 그러고 있으니 무리뉴가 좀 더 다른 공격 루트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그냥 맨유는 이번 시즌도 안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무리뉴는 한 시즌 정도는 더 볼 것 같아요. 바로 자르진 않고 한 시즌 정도 더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리뉴도 엄청 돈 쓰고 데려왔을 거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만약에 맨유가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마케팅 1위가 맨유래요. EPL 구단 마케팅 1위가 맨유라는데 마케팅이고 개뿔이고 기록이 안 나오는데 뭐 어쩔 거야. 돈만 많이 벌면 뭐해. 돈만 벌면 뭐 안 되죠. 안 돼 안 돼. 어쨌든 첼시가 정말 잘한 경기고 네. 맨유가 정말 못한 경기였다. 네. 그래서 4-0이라는 결과가 나온 네. 이런 좋은 저희에게 좋은 결과가 첼시가 다음 시즌 챔스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준 맨유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며 네. 2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네. 2부는 이 정도로 하고 3부로 이제 나머지 분데스리가와 라리가 리뷰를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네. 블레스 유 무리뉴.